앞에서 눈물 따윈 흘리지 마라. 더 이상 속지 않아.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이유로 나를 대신한 건 너였어. 난 너를 위해 내 인생 모든 것을 네 기준에 절망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한마디 말도 못했어. 날 위해 눈물 따윈 흘리지 마라. 더 이상 속지 않아. 아무것도 잘 이럴 수 없는 거야.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뭐가 필요해. 널 이해해줘. 널 사랑했어. 그런 말은 하지 마라. 내 앞에서 눈물 따윈 흘리지 마라. 더 이상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나에게 이럴 수 없는 거야. 이럴 수 없는